50 languages. 60. 예순. 예순. في المصرف. 은행에서. 은행에서. أريد أن أفتح حسابا. 계좌를 만들고 싶어요. 계좌를 만들고 싶어요. إليك جواز سفري. 이건 제 여권이에요. 이건 제 여권이에요. وهذا هو عنواني. 그리고 이건 제 주소예요. 그리고 이건 제 주소예요. أريد أن أودع نقودا في حسابي.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싶어요.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싶어요. أريد أن أسحب نقودا من حسابي. 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어요. 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어요. أريد أن أستلم بيانات المصرفية. 은행 명세서를 가지러 왔어요. 은행 명세서를 가지러 왔어요. أريد أن أصرف شيكاً سياحية. 여행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행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كم هي الرسوم؟ 수수료는 얼마예요? 수수료는 얼마예요? أين أوقع؟ 어디에 사인해야 해요? 어디에 사인해야 해요? إنني أنتظر حوالة من ألمانيا. 독일에서의 송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독일에서의 송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هذا هو رقم حسابي. 이건 제 계좌번호예요. 이건 제 계좌번호예요. هل وصلت النقود؟ 돈이 도착했어요? 돈이 도착했어요? أريد أن أبدل هذه النقود. 환전하고 싶어요. 환전하고 싶어요. إنني بحاجة إلى دولار أمريكي. 미국 달러가 필요해요. 미국 달러가 필요해요. من فضلك أعطني أوراقا نقدية صغيرة. 작은 단위의 지폐로 주시겠어요? 작은 단위의 지폐로 주시겠어요? أين هو أقرب صراف إليك؟ 현금 인출기가 있어요? 현금 인출기가 있어요? كم المبلغ الذي يمكن سحبه؟ 돈을 얼마나 인출할 수 있어요? 돈을 얼마나 인출할 수 있어요? ما هي البطاقات الائتمانية التي يمكن استعمالها؟ 어떤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